하는지 잠시 다녀오겠다던 발걸음 오시는 길에 헤매이던 나를 비켜갔는지 서글픈 사랑 안녕 지친 세월 안고 홀로 견딘 나의 기다림 모두 부질없으니 그대 더딘 발걸음 서둘러 오지만 이제 누구의 가슴에라도 그대 편히 쉬어야 할 테니 참아버릴 수 없는 건 그리운 아득했던 슬픔